포커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코리아 브리핑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외무성 대변인이 조미 대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공화국에 전가해보려고 하고 있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북외무성은 지난 1월 30일 미 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 성김이 중국 행각 시의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관여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대화 타령을 또다시 늘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 군사 연습을 임시 중지하는 경우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을 임시 중지하는 화답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데 대하여 밝히고 미국과 언제든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도 표명하였다며 성김이 이번 아시아 방문 기간 우리와 만날 의향을 표시한 데 대하여 평양에 오라고 초청까지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전면 부정하고 한사코 제거하려는 상대와는 마주 앉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며 미국이 대조선 정책 전환을 거부하고 우리의 제도 붕괴를 꾀하는 한 우리는 그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국 전선,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 성명, 보안법의 명주를 걸고 정의에 도전하는 자들은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를 30일 게재했습니다. 성명은 남조선의 보안법과 같은 반통일 파슈 악법이 계속 존재하는 한 언제 가도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 수 없고 북남 관계에서 그 어떤 전진도 가져올 수 없다며 남조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서도 보안법은 계약이 아니라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보안법과 같은 구시대적인 폭압수단에 매달려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 통일을 요구하는 진보 세력을 억누르고 통치 위기를 모면하며 장기 집권 야망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며 남조선 당국은 보안법의 명주를 걸고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로 향한 민족사의 흐름에도 도전에 나섰다가 수치스러운 파멸을 당한 역대 통치배들의 비참한 말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 인권모략 광대극에 매달릴수록 더 큰 수치와 참패만이 차려지게 될 것이다를 31일 게재했습니다. 담화는 유엔이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망각하고 인간 추물들의 거짓 증언에 놀아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각국의 주권적 평등, 국제적 공정성을 보장하여 신뢰를 받아야 할 국제기구로서의 명예를 떨어뜨리게 되었다며 유엔은 보고서의 근거로 이용된 증언 자료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신동혁 놈이 인정한 조건에서 그에 기초하여 조작된 대조선 인권 결의라는 것을 마땅히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창설된 유엔이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손에 쥐어져 정의와 진실을 우롱하는 불법 무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응당 국제적 규탄에 초점이 되고 있는 미중앙정보국의 고문 만행과 미국과 남조선의 흑심한 인권유린 실상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조선 보수패당은 인간 쓰레기들을 내세워 우리 공화국을 모함하게 헐뜯는 인권 모략 광대극에 매달릴수록 계속되는 우리의 진상 폭로로 더 큰 국제적 수치와 패배밖에 차려질 것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1083호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도발적 망발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를 29일 게재했습니다. 보도는 얼마 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진행된 세계경제연단 45차 연차총회에 참가한 남조선 외교부 장관 윤병세가 우리의 자의적 핵 억제력을 악랄하게 걸고 드는 추태를 부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우리 핵에 대해 말하기 전에 조선반도의 엄중한 핵전쟁 위험을 몰아오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핵부터 문제시해야 할 것이며 외세와 함께 북침 핵 전쟁 연습을 미친 듯이 벌이고 있는 데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병세의 망발은 우리의 핵 문제를 여론화하여 날로 높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훼손시키고 새해에 들어와 더욱 높아가고 있는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파탄시켜 보려는 불순한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민주조선에 실린 민심에 역행하는 광란적인 종북소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27일 게재했습니다. 그래서는 얼마 전 남조선 법원은 진보적 언론을 헐뜯은 보수 언론과 극우 보수 단체 대표를 상대로 한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소송을 기각하고 보안법 폐지와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종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내외가 공인하는 것처럼 남조선 보수 세력이 내건 종북론은 동족 대결론이며 체제 대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반 사실들은 남조선 당국의 광란적인 종북 소동이 더욱더 위험해지고 있으며 그 궁극적 목적이 유신 독재를 부활시켜 동족과 대결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며 오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시급히 청산해야 할 것은 미국의 온갖 강도적 요구에 추종하는 남조선 당국의 종미라고 못 박았습니다. 계속해서 남조선 당국은 스스로 자멸을 초래할 시대착오적인 종북소동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민족의 흐름에 합세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남코리아 브리핑입니다. 지난 12월 22일 경찰이 민통선 평화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떼내고 강대상을 뒤진 데 대해 1월 30일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가 사과하겠다며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황영대 NCCK 회장 김영주 총무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배석했습니다. 황영대 회장은 지난 교회 침탈에 대해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이 성전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는 굉장히 경찰이 경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독교에서는 분노하고 있다. 실행위원회의 환부는 책상을 치면서 유신시대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장은 결과적으로 기독교에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 집행 과정에서 신중했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면서도 민의를 짓밟는 부분은 아니고 부하들이 바깥의 예배당이라고 인식할 만한 것이 있었으면 교회 관계자 참여 없이 집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정 목사 측으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어 이정 목사에게 압수수색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안 온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한 것 같다며 궁색한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이재열 부장은 이정 목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보안법을 적용하여 수사를 계속할 방침임을 전했습니다. 피해자 농성당과 기독교 대체규칙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며 애기봉 등탑 설치를 직접 지시한 것은 청와대의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정 목사에 대한 탄압은 애기봉 등탑을 저지시킨 데 대한 보복 탄압이다. 청와대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측에 소환장 발부가 계속되고 있다. 농성자들에 대한 2차 소환 명령이 1월 30일로 마감되고 3차 소환장 발부가 시작됐다며 체포, 구금을 위한 명분 축촉용 소환장 발부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포, 민통선 평화교회 이정 목사,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의 민주주의 수호와 공안 탄압 처지를 위한 피해자 농성 22일차인 29일 기독교계 인사들과 통일올로 지인들이 연이어 방문해 박근혜 정권의 종북 공안 몰이를 규탄하고 농성단을 응원했습니다. 이날 강남 향림교회 이병일 목사는 향림교회 사회부장 김진철 집사와 농성장을 찾아 이정 목사 코리아 연대 공안 탄압과 농성 투쟁을 언론을 통해 보고 있다며 힘내시라고 농성단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목회자 동지회 소속 목사들과 신부들이 방문했습니다. 통일홀로 김영식 선생과 민가협 양심수원의 고노원 명예회장도 방문해 지지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농성단 단장 이정 목사의 지인 유종순 김이하 시인 등도 방문해 농성단을 지지했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농성장에 대한 행정 대집행 과정에서 대다수의 주민이 강제 연행되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31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해군 용역 경찰 천여 명은 해군관사 건립저지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해군과 용역은 이날 농성장 철거를 막는 사람들을 고착시키며 반전, 음식 반입 금지, 출입 통제, 화장실 이용 금지 등과 함께 폭력을 가해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강정마을 관계자는 주민 동의도 없고 도지사의 협상안도 거부한 채 해군과 용역에 의해 농성장 막사가 강제 철거되고 강정마을의 소속 버스가 파괴되었으며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정대 집행법 제2조와 4조를 위반하며 불법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경찰은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마을 주민 14명을 강제 연행했다며 강력 항의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해군이 강정마을의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군 관사 건립을 시작해 강정 주민 98% 이상이 반대하며 건립 저지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양대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대해 전국민 고용 불안, 민영화 정책이라며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불통 추진, 일반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전 직원, 성과연봉제, 이진아웃제, 개인퇴출제, 성과평가를 통한 임금피크제 등이 포함됐다며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공공기관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넘긴 것도 모자라 직원 개개인까지 성과 경쟁으로 내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정부는 불통정부의 오명을 공공기관 정책에서 재확인하고 싶지 않다면 또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에 추진 의지가 있다면 1단계 정상화 임금 동결 조치를 철회하고 2단계 정상화 대책 일방 추진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자를 기만하여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지난해와는 또 다른 결의와 각오로 강력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국제 브리핑입니다. 러시아가 올해 북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합동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발레리 게라시모프 군 총참모장은 30일 열린 국방부 고위급 회의에서 북코리아, 베트남, 쿠바, 브라질 국방부와의 대규모 군사회담과 총참모장 수준의 접촉 확대, 육해공군 합동 군사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31일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했습니다. 게라시모프는 국제협력 분야에서 국방부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했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통적 동방 국가들과의 접촉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최용의 북노동당 비서의 러시아 특사 방문 당시 노광철 군부 총참모장이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 군 총참모부 작전 총국장을 만나 군사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가 오는 5월 러시아에서 있을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28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합뉴스가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 앞으로 보낸 서면 질의에 약 20개국 지도자들이 참석을 확인했으며 북 지도자도 그중 한 명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보실은 반나치 연합국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다른 나라들, 독립국가연합,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회원국 정상들, 그리고 다른 우리의 동맹국들과 파트너국들의 초청장이 보내졌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진보경제석사학 사미르 아민이 이정 목사 코리아연대 공안탄압 피해자들이 기독교 회관에서 벌이고 있는 농성을 지지하는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사미르 아미는 이집트 출신 경제학자로 세계대한포럼 대표, 제3세계 포럼 디렉터, 코리아 국제포럼 명예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난 24일 발족한 남코리아 공안탄압을 반대하는 국제위원회에 부대표를 수락했습니다. 남코리아에는 특히 종속이론의 창시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저서로 제국주의와 불평등 발전, 자본주의와 유령 등 30여 권이 있습니다. 30일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서 사미르 아미는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되었다는 소식이 안타깝게도 놀랍지 않았다며 나는 남코리아 정권이 민주주의적 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항상 그래왔듯 민주주의를 침해해온 남코리아 정권이 한 번 더 민주주의를 말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리아는 하나의 민족이다. 남코리아와 북코리아로 나누어진 두 개의 민족이 아니다라며 코리아의 통일은 하나의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신임 총리가 취임 후첫 지시로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피레우스 항만 지분 67%의 매각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EU, 유럽연합과 IMF, 국제통화기금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사용화하기로 한 그리스 2대 항만인 테살로키니안과 국영철도회사 트레인 OSE, 철도유지보수회사 로스코 등도 매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자는 저소득층 가구에 무료 전기, 식품 쿠폰 지급, 무상의료보험, 난방연료 세금 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최저임금 인하에 반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5억 유로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과 노사 간 단체 교섭 협약 부활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제자금 지원 대신 공무원 연금 삭감과 세금 인상 등의 기존 방안도 재검토하고 공무원 구조 조정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리아 포커스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